오랜만이네요. 잘 지내셨어요? 네, 스즈키 씨도 좋아 보이네요. 아직 학교에서 일하시죠? 김 교수님은 잘 계세요?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. 나이도 많으신데 대단하네요. 김 교수님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어요.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 봐요. 예전에 교수님께 한국어를 배웠던 학생들이 요즘에도 학교에 자주 찾아와요. 그럼 저도 교수님을 뵈러 한번 가야겠네요. 그래요. 저랑 같이 가서 인사드려요.